Pronunciation. 듣기 시작하면 듣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오랫동안 들으면서 들으면서 전화할게요 전화할게요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특히 특히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할 줄 아세요? 할 줄 아세요? 싫어합니다. 싫어합니다.